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광명성절에 쯤하여 러시아 자유민주당 위원장 지리노프스키가 축전을 보내왔습니다. 축전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광스러운 한생은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역사와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의 역사, 진보적 인류의 역사에 금문자로 알아새겨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축전은 김정은 동지께서와 그리고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인민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며 지역과 지구상에서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길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실 것을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.